제1번 조선총인동맹 조항위원회 제23기 제3차 회의가 7일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회의에서는 제1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힘있게 열어나갈 데 대한 총연조항위원회 제23기 제3차 회의 확대회의 결정을 앞장서 집행하기 위한 대책이 토의되었습니다. 회의에서는 경의하는 김종문 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낭독되었습니다.